killer. 네가 무엇을 하든 I will kill, boy. 내가 무엇을 하든 I'll be real, boy. 똑바로 봐, 이게 바로 네가 바파라 beast mode. 남자는 담배, 여자는 바람 필 때 I smoke beat, it's a beat mode. Who the man told you crazy? Who the fella told you crazy? I'm better than your lady. 기본적으로 힙합하는 노래보단 100번 열심히 사지. 랩만만한 general, too many generals. 어쩌기 떠주기 들어 다 가쳐라 매너로. 무슨 verse 하나도 제대로 못 걸어가는 놈들이 랩이 나 막아요. 나를 하리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랩을 하지. 세 글자 아니면 두 글자 못 말해 다친 환자지. Motherfather 싫어진 환자들 전부 사진을 back yourself and look at the mirror. 가져라면 독창적으로 좀 해봐. 멋있어 성인들이 들어. Welcome to the monster plaza. It's a safe one. I'm a rider. I'm a ride it like a rider. Oh shit. 거꾸로 돌려봐 B. 넌 하수분 난 구수하지. 실력이 터주는 애들이 내 뒤에서 시윙 겁나하지. Man, we're too afraid of. 난 핏 위에서 당당해. 넌 거진 다 주머니와 없는 실력까지 가난해. I don't need Givenchy cause I'm a star. I don't need you girl. Ready boss. 난 아냐 부처. But I'm a butcher. 니 다들 깎아버려 like a boss. 팍팍팍 버려 니 iPhone. You don't need your airplane mode. 난 roaming yogurt, yes, don't. And you know I can take it more. 돈 벌어라, 돌로. 바로 돌이나 돌파르도. San Paulo to Stockholm. 니는 평생 못 앉을 자리들. 시대 들은 my chain. With no problem, I kill. 강우크리에 내 커리어에 나 pride in the subject. Top, top, top. Hater, dude, in my chain. But no problem, I kill. Now,